내가 왜 널 좋아했을까 생각보다 안 맞는 우리 둘 친구를 붙잡고 욕하지만 너의 연락 한 통에 Only you 지쳐갈 때쯤이면 넌 또 가정에 없어 I found you 나만 그런 것 같아 I don't understand 이 정도 속앓이는 익숙해 동정은 너 하던 대로 해 그게 너다우니까 마음을 푹푹 쑤셔도 말을 툭툭 뱉어도 난 너 하나니까 이 밤에 맥주 한 잔 되고 여전히 신세한 반중 네가 있어도 난 아파 보고 싶은데 내가 멀어져게 나랑 가깝게 볼까봐 yeah. 아무래도 난 구차해 구차해 yeah. I like a knife 한 조금 지우친 사이 hey. 몸이 변화 정리하고 싶어 빨리 짜증나는 밤이네 love and hate 한두 번도 아닌데 예민해 everyday I'm falling love again 애써태 연하기 구는 내가 싫어 You made it 네가 있어도